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9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저는 김상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스스로 용기가 필요할 때 자주 암송하게 되죠. 리우에서 이 올림픽 양궁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장혜진 선수는 활 시위를 당길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쵸?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스트레스도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 믿을 분, 믿을 존재가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걸 선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야만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 이 신앙.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게 됐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렸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오늘 난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외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라는 걸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참 미약하고요. 부족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분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소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생방송 화요일 오늘의 첫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워십 2009 앨범 중에서 전해드릴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주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그치 오십 앨범 중에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소망이 되시는 거 맞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자신감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음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또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루를 잘 버티셨습니다. 퇴근길에 오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도 야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 또 집에서 아니면 휴가 중에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어디에 있든지 내 능력은 우리 주님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또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오늘도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실 텐데요. 듣고 싶으신 찬양, 함께 나는 은혜의 사연들 5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열려 있고요. 또 카톡 무료 문자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랜만에 또 함께 해주신 성도님 계세요. 6673 성도님, 오늘도 행정전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렵니다 하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찬양들 이제 제가 준비해서 들려드릴 텐데 받으신 은혜도 좋고요. 기도 제목이나 또 오늘 있었던 일들도 함께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행저질라에서 들은 찬양이 뭔지 참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선곡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체크하고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곡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성가버전 찬송인데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정말 여러분 오랜만에 들으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두 곡 전해드리고요. 광고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동식 전도형 마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보급 마차를, 도서출판 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한도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 화장품 세트,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2000일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예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들이고요.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종훈 목사님의 저서 열왕기서 성경공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시리즈를,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 크림을,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키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9489님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라고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배송 중이라서 참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행저질라 늘 감사하게 기쁘게 듣고 은혜 충전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 배송하고 계세요? 안전운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 5297님 갑자기 할 일이 생겨서 퇴근도 못하고 바쁘게 땀을 흘리면서 찬양 듣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청하셨지요? 조금 이따가 제가 들려드릴게요. 아유, 더운데 고생 많다고 저한테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건물 안에 이렇게 스튜디오는 이렇게 열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이렇게 좀 항상 틀어놓고 있습니다. 기계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더위는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뭐 지금 버스를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 우리 이렇게 9489님처럼 배송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예, 힘내십시오. 찬양으로 또 시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 맛보시길 바랍니다. 행겨질라 서머 스페셜, 오늘의 초이스.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기간에만 진행이 되는 코너죠. 오늘의 초이스. 매일 두 곡의 찬양을 선곡을 해서 여러분께 선물처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능력보다는, 우리의 힘보다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전능한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시다 라는 내용의 찬양을 전해드릴게요.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주님, 그 은혜의 사랑을 느낀다면 나는 이제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좋은 씨앗에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전해드릴 거고요. 나영환 전도사님의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말에 달빛 가스펠로 여러분께 좋은 찬양들, 또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 극동방송의 또 진행자이시기도 하죠. 나영환 전도사님 찬양 또 오랜만에 전해드리네요. 함께 은혜 나누시는 동안에 여러분 받은 은혜도 같이 문자로 나눠주시고요. 이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내가 신청한 찬양이 좀 나왔으면 한다, 듣고 싶으신 찬양들 빨리 신청하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입니다. 샵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먼저 함께 은혜 나눌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줄기의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계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나를 하나님의 꿈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나영한 전도사님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할 수가 있지요. 이전에 함께 하신 찬양은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이었는데요. 참 이런 일도 있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극심한 퇴근길 정체.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따라 부르고 있는데요. 맞은편 운전자 입모양이 저랑 같아요 하셨습니다. 9240님, 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딱 그걸 알아차리셨을까요? 어쨌든 되게 신기합니다. 역시 곳곳에 계신 우리 행저질라 가족 여러분, 와, 감사하네요.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찬양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걸 아까 신청해 주신 분 계셨죠? 지금 준비해 놨고요.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신 분 계십니다. 2686 성도님이세요.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요. 진도에서 사역을 하는 시누이인 사모님 가족이 휴가를 와서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멀리 진도에서 또 섬 사역하시느라 많이 고단하셨을까요? 하지만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계시지요? 예, 목사님, 사모님, 이 가족을 잘 섬기시는 2686님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찬양 지금 두 번째로 들려드릴 거고요.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과 나의 등 뒤에서도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시원의 음성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먼저 전해드릴게요. 길 가는 거 즐거운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뽐뿌님 차 사고가 나버렸어요. 저 어쩌죠? 라면서 문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을 보냅니다 하셨는데 아 어쩌죠? 진짜 멀쩡히 서 있는 차에 박았어요. 몸은 건강한데 그래서 감사해야겠죠 하셨는데 마음은 많이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쓰리시겠지만요. 예. 김영웅님 우리 회사는 휴가가 없어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는데 그러면 주말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전용대 목사님의 음성으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들려드릴 텐데요. 0073 성도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함께 하실 거고요. 이어서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찬양 꾸준하게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제야 또 전해드리네요. 두 곡의 찬양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언제나 커다란 찐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1936님, 스튜디오가 에어컨 이제 틀어놓고 있다고 했더니 제가 부러우시다고 하셨어요. 에어컨은 틀지도 못하고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봐 타월 얼려서 목에 감고 있는데요. 하셨는데, 그쵸. 요즘에 이제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맞을까봐 많이들 걱정이 되시죠. 그래도 조금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면 또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부터 2박 3일 충북 괴산으로 시골교회 단기 선교 가요 하셨는데, 7143님 가서 복음의 사랑의 씨앗 많이 많이 뿌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찬양 이제 들려드려야 될 텐데요. 조수아의 주가 일하시네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이 찬양으로 큰 은혜 받고 있다고 신청해 주신 분 계셨는데 전해드릴게요. 많은 분들 오늘 참여해 주셨지만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일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행정전라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 진행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세요. 아셨지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